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은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착한 종족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때묻고 약삭빠른 마사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관광객의 사진 모델을 해주다가 돈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60년대 무작정 서울로 떠난 고향의 수많은 순이들. 그녀들의 배후에는 서울 바람 쐰 반질반질한 동네 총각의 허황된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115명의 중국 교포가 엑스포를 보러 왔다가 종족을 감췄었죠. 혹 만에 하나 연변까지 찾아가서 돈 자랑을 한 고국의 졸부들이 이번 행방불명 사건의 뇌관을 터뜨린 거라면 우리 모두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지요. 타이틀의 윤석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안소니 키니 주연한 멕시코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중에서 척 맨조니의 연주로 들은 산체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후르겔 혼이 상당히 경쾌하면서도 뭔가 이국적인 느낌을 전해주죠. 개강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가을이, 연진이 이런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홍성혁 씨, 또 한일 정보 시스템에 근무하고 계신 오상문 씨, 이종원 씨, 하이텔의 장윤영 씨, 최형준 씨께도 띄워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 하이텔을 쭉 보다 보면요, 똑같은 곡을 8번, 9번씩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곧 들려드리고 싶은데도 이 저희 프로그램이 그날그날 그 테마에 따라서 곡을 또 선곡하는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들려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좀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하이텔의 차승원 씨께 조금은 마음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평구 증산동의 차승환 씨, 혜선 씨와 이 곡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8번씩 신청해 주셨는데요. 뭐 하이텔에 이분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상혁 씨, 그리고 정선교 씨, 그리고 경기도 의왕 오전동의 임정열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또한찬더 원조 단점적 원유 짧은 순간의 사랑, 비욘드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연합군의 비행기가 일본 수용소 건물을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건물 옥상으로 제이미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하늘의 캐딜락 하면서 외치지요. 자,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이제 参ります. curve the sky!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관 그리고 그 폭격하는 장면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의 이지영 씨가 그리고 하이텔로 우인성 씨, 대전 한남대 전사과 3학년이신 김성복 씨가 신청하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파워 오브 원인데요. PK가 교도소에서 흑인들에게 합창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흑인 기엘 피트가 영국 교도관에게 맞아서 숨지고 있죠. 자, 이 장면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학 영화 동아리에 계신 이용진 씨 그리고 서울 강서구 화곡 5동의 황태영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He hasn't arrived yet. Don't worry, it's his night, his creation. He will come before you leave me. Yes, nach rum, out! Professor, evening coming. Hello, Piquet. Medal of Pride, where's the talk? Was it not talk here, Commandant? What? Herr Commandant, Piquet is an excellent translator. You can speak their babble. Yes, sir. I always have. Right. Now I want you to tell them that the only reason that I'm allowing this concert is to honor the visit of the commissioner here and his lovely friend, and also out of respect for the professor. Even if he is in prison, he's not a dirty criminal like the rest of them. He's a man of culture, learning. Tell him. Un kosi uyani mukela. Futi uyatoga zela lom tlalo. Ozo kwenzega nam tlanje. For such a man, I am prepared to do this. But one hair of trouble. Just one. It's finished. Tell him that. Ufisa sangati in tlanga ned in tlanga za bantu. Baza huba gatle. Bedumisa a bantu bakubo. One wrong move. Just one. And they will be the sorriest kafirs in the whole of Africa. Tell them that. Futi ebusuku namhlanje masibemunye phansi kwezulu laseAfrika. What are they clapping for? They respect strength, Sir Commandant. Yes, sir. waiter. But Lippis is still not here. He will come. He will come, believe me. Now the music, Piquet. Now the music. They singing. I don't know, boss. No! Tell me. Tell me. Run. They run. This way. Way. They run that way. They are. Afraid. We are afraid. We are afraid. 앞서 적어주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정현 학생 그리고 광주 서구 화정동의 정수환 씨께도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그 합창을 지휘하는 장면 들으셨습니다. 자, 영화 읽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속편이죠? 네. 예, 촬영기자들의 얘기. 지난주에는 대충 제가 그 거물들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들보다는 한 수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열광적인 팬들도 있고 이 이름들이 나오면 일단 보증수표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한 촬영 기사들입니다. 우선 처음 소개해드릴 사람은 그 여자입니다. 크리스 맨지스입니다. 크리스 맨지스요. 이 여자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여자인데요. 네. 1969년도에 켄 로치라는 영국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아주 별난 영화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 감독들은 나라가 컬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등장하는 감독들 줄줄이 이상한 영화 찍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캐스라는 영화에서 네. 아마도 그 본격적으로 동성 연애자들을 다룬 첫 번째 영화일 텐데 여자의 몸으로 그 동성 연애자들의 끈끈한 세계를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네. 그리고 1971년도에 역시 동성 연애 영화인데 검쇼를 찍게 됩니다. 네. 이 영화 감독하면 아 아시는 분이 있으실 터인데 감독은 스티븐 후리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프터즈와 네. 위험한 관계로 관계. 알려진 감독인데요. 네. 켄 로치는 크리스 맨지스의 솜씨를 높이 평가했고 그 후 1978년도에 블랙잭을 찍었고 이것을 보고 감탄한 또 한 명의 영국 채널4 출신의 영화 전사라고 불릴 만한 감독이 크리스 맨지스와 82년 천사라는 영화를 찍어서 데뷔합니다. 네. 그 감독은 누구죠? 닐 조던입니다. 닐 조던 감독이요. 이 크리스 맨지스를 결정적으로 평가받게 만든 것은 천사라는 영화인데 네. 제목은 그 제목과는 달리 내용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런던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펑크 청소년들의 폭력과 좌절과 그리고 그들 사이의 배신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세워나가려는 그들 10대들의 이야기를 닐 조던은 꼼꼼하게 담아냈고 아마도 연출력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크라잉 게임보다 한 수 위의 영화일 것입니다. 네. 이 영화는 그 영국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고 부르는 데이비드 퍼트넴이 제작한 것이었고 퍼트넴은 크리스 맨지스와 함께 빌 포사이스의 성공작 마크 노플러의 음악을 깔고 그리고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음악 하실 만한 로컬 히어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그널 뮤직이 삽입된 영화죠. 이 로컬 히어로를 찍게 됩니다. 여기서 네. 크리스 맨지스는 리얼리즘의 화면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가. 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드라마를 끌어내는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데이비드 퍼트넴은 영국 영화를 새롭게 부활시키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과 함께 멀리 캄보디아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데이비드 퍼트넴 제작의 캄보디아를 찍은 영화라면은 이 프로의 영화 광들은 바로 그 영화를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름 아닌 킬링필드가 크리스 맨지스의 예. 솜씨입니다. 롤랑 조페의 데뷔작이기도 한 이 영화에서 크리스 맨지스는 그 넓은 벌판에 시체를 깔아놓고 네. 찍는 열성을 보였는데 그러나 크리스 맨지스의 솜씨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듬해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미션에서 아주 여실히 보여지게 됩니다. 네. 미션에서의 가장 어려운 장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장엄하게 찍어야 되는 것으로서 영화의 승패가 결정지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롤랑 조페는 폭포 앞에서 무수히 고민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크리스 맨지스와 오랜 시간 상의를 하였는데 이 거구의 여자 촬영 감독은 네. 카메라를 메고 촬영반과 함께 특별 장치를 설비하여 절벽에 일일이 등반 장비를 박아서 그 카메라를 그 옆에 세우고,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동원하면 폭포수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것은 더욱 위험한 경우였었습니다. 네. 이것을 카메라를 절벽에 일일이 꽂아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노출을 결정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폭포수 물이 떨어지는 것을 항상 똑같은 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폭포가 떨어지게 되면 물방울이 거꾸로 튀게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높이의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폭포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거꾸로 공중으로 올라오면서 햇빛과 함께 자꾸 카메라 렌즈에, 이른바 촬영하시는 분들은 일본 영화엔 하레가 낀다라는 말을 하는데, 빛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화면과 카메라 렌즈 사이에 원치 않는 무지개 화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찍은 것이라는 것을 당장 관객들은 알게 될 것이고, 드라마로부터 당장 객관적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맨지스는 유난히 노출계와 카메라 렌즈를 어느 순간에 찍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해냈고, 감독보다 더 잔인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한테 무지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1시간, 2시간 절벽에 매달려 있게 한 것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같이 그 절벽에 매달려서 네. 그는 함께 등반을 한 셈이고, 이 악종고투의 촬영은 특수 촬영을 동원하여 거짓 용기를 보여준 클리프 행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촬영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이 노력에 대하여 깐느 영화제는 그랑프리로 보답한 것이고, 이 그랑프리는 데이빗 퍼트넴 제작자나 감독 롤랑 조페가 아니라 크리스 맨지스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크리스 맨지스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3세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그리고 1990년 딱 한 편이라는 조건을 달고 나뉘어진 세계 월드 어파트를 촬영 감독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촬영 감독의 영화답게 촬영 솜씨가 빛나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지 않고 마치 도큐멘터리 화면인 것처럼 그려낸 것이 영화 전체에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미션에서 보여주었었던 황금빛 화면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녹색 화면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문화와 자연의 싸움을 보여주고 문명이 자연을 파괴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 크리스 맨지스의 카메라는 나뉘어진 세계에서는 제3세계를 억압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분노의 화면으로까지 발전합니다. 1940년인 크리스 맨지스는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감독들의 이름에서 보다시피 유명한 감독이나 흥행이 뛰어난 감독이나 예술영화 감독들보다는 양심 있는 감독들, 진실을 알리려는 감독들 편에 함께 서서 계속 작업해 나갈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크리스 맨지스는 그래서 이 영화 이후 그 아프라이트 운동을 하는 네. 그러니까 반인종 편견 네. 운동하는 단체로부터 예. 상을 받기도 하였고, 나뉘어진 세계는 깐느 영화제에서 비평가 특별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이 영화를 찍은 크리스 맨지스와는 달리 실패한 촬영 감독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빌모스 지그먼트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아마도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촬영기사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고까지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처음 빌모스 지그먼트가 그 평가받은 것은 1972년 존 부어먼 감독의 우리나라 비디오명 탈출이라고 알려진 영화입니다. 네.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이 뭔가 근사한 일 없을까 하고 여름 휴가 때 모여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왠지 근사한 일이 기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예상치 않은 일로 뒤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죽이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단 한 명의 생존자만이 남는,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 되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를 빌모스 지그먼트는 강을 따라 내려가며 시시각각 변하는 숲 속에서 그 인물들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담아내기까지 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보고 감명 받은 사람은 후일 헐리우드를 새롭게 세워놓은 스티븐 스필버그였었습니다. 예. 스티븐 스필버그의 첫 번째 영화관 영화, 그러니까 극장용 영화 데뷔작인 휴갈랜드 특급이 빌모스 지그몬트의 솜씨였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골디호는 자기 아들 하나 찾겠다고 감옥을 탈출하여 보안관을 인질로 해서 고향까지 달려갑니다. 수많은 경찰차들이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골디호는 자기 아들 하나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그 이상한 로드무비를 스필버그가 아직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그 돈맛을 알기 전에 가장 위대했었던 영화, 그래서 깐느가 그에게 각본상을 수상했던, 네, 바로 그 영화의 촬영을 맡아서 예리하면서도 70년대 촬영 감독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이 당시에는 베트남전 텔레비전 화면이 압도적인 시대였었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화면이 이 시대를 지배했다시피 했었는데, 빌모스 지그먼트는 바로 그 다큐멘터리적 감각 위에 드라마를 담아내는 훌륭한 솜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뛰어났던 빌모스 지그먼트가 어떻게 실패한 촬영기사로 우리에게 기억될까요? 그 이후의 영화들이 더 놀라운데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예. 이 다음 영화는, 네, 제리 샤츠버그라는 라이프지 사진작가 출신의 감독이 찍은 진 해크만과 알파치노가 같이 나오는 로드무비 허수아비입니다. 네. 이 영화는 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번 제3방송에서 텔레비전, 그 제3방송 텔레비전에서, 네, 한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네. 그 슬픈 이야기를 빌모스 지그먼트는 더욱 세련된 감각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후 같이 작업한 감독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74년도에는 로버트 엘테만과 함께 롬 굿바이를 찍었고 75년도에는 브라이언 드 팔마와 함께 브라이언 드 팔마의 벌티고, 히치콕의 벌티고라고 불리우는 시스터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 아마도 빌모스 지그먼트의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울 만한 마이클 치미노의 디어 헌터를 찍게 됩니다. 네. 베트남 정글 속의 화면을 필리핀에서 만들어낸 이 영화 속에서 빌모스 지그먼트는 일체의 장식적인 화면을 버리고 베트남 속에 들어가 그 악몽의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버디무비의 절정이라 불리울 만한 그런 박력 넘치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화면을 보고 감동한 마틴 스콜시스가 빌모스 지그먼트를 불러 더 밴드라는 락그룹이 있습니다. 60년대에 등장하여 밥 딜런의 백밴드로 시작해서 가장 아메리카적인 밴드라고 평가받았던,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출신의 이 더 밴드의 해산 기념 라이브 콘서트 영화를 찍은 라스트 월츠를 찍게 되었는데, 이 라스트 월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라이브 콘서트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영화라면은 연주하면은 열광하고 박수치고 흥분하는 그 청중들을 오고 가며 찐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렇죠, 이 영화는 카메라를 일정한 위치에 세워놓고 마치 흑백 영화 같은 톤으로 유령들이 나와서 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일체의 청중 장면은 배제시켜버리고 더 밴드라는 그룹의 해상 공연만을 우물하게 담아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콘서트 영화의 최고 걸작이라고까지도, 예, 불리우는데, 이 빌모스 지그먼트와의 작업을 오랫동안 잊지 못한 스필버그는 그의 첫 번째 SF 도전작 제3종 근접조우를 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네. 이때까지가 빌모스 지그먼트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1981년 마이클 치미노가 가장 야심적으로 도전했지만 흥행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3,500만 불이라는 제작비에, 이것은 무려 14년 전인 그 81년도의 이야기입니다. 3,500만 불의 제작비를 투입했다가 350만 불의 흥행 수익을 올린 천국의 문의 촬영을 맡게 됩니다. 네. 이것은 심지어 그래서 평론가들로부터 지옥의 문이라고까지도 불리우고 네. 지옥에 떨어진 마이클 치미노라는 이야기도 불리우고 원래 상영시간 3시간 40분이었던 영화가 2시간 40분으로 다시 재편집되어서 개봉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는데 이 촬영 이후 빌모스 지그먼트는 그만 슬럼프에 빠져듭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가 그를 다시 불러 존 트라볼타를 주연으로 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블로우 업을 네. 패러디한 예. 블로우 아웃이라는 영화를 네. 그 찍게 되었는데요. 빌모스 지그먼트의 예전의 솜씨는 다 어디로 갔는지 지지부진한 필라델피아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84년도에는 마이클 라이델의 리버를 찍어서 다시 한번 실망시켰고 그리고 87년도에는 조지 밀러의 용기 있는 코미디 이스트윅의 마녀들을 찍어서 네. 그야말로 따분한 SF와 영화 내내 시종 일관 특별할 것 없는 화면만을 보여줍니다. 1990년에는 브라이언 드 팔마와 함께 허영의 불꽃을 찍게 됩니다. 네. 이 영화를 비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7분의 1은 스테디캠 롱테이크 화면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화면 이후로는 지루하게 1시간 40분 동안 끝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잭 니콜슨의 차이나타운 2편 두 명의 제이크도 빌모스 지그먼트의 솜씨입니다. 네. 하지만 차이나타운이라는 원판 영화에서 보여진 로만 폴란스키의 그 필름 누아르의 매력은 사라지고 잭 니콜슨이 이리저리 그 뚱뚱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만을 빌모스 지그먼트는 아주 가라앉고 그리고 예전의 흥분이 모두 사라진 그런 태도로 영화를 시종일관 찍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에 빌모스 지그먼트의 영화를 한 편 보셨는데 그것은 네. 필립 루이스 감독의 샤론 스톤이 주연을 맡은 슬리버군요. 예, 슬리버에서 빌모스 지그먼트는 비디오 시대 앞에서 허둥거리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고 있으며 호텔 슬리버 이 슬리버 공간을 그는 제3종 근접조의 UFO 공간처럼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저 새로울 것 없는 것의 반복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는 70년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촬영기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기분을 내기만 한다면 네. 그 누구보다도 근사한 화면을 만들어낼 것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촬영기사는 독일에서 온 촬영기사입니다. 네. 흔히 그 영화 잡지에는 이 출신을 잘 몰라서 마이클 발하우스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읽자면 미하일 발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미하일 발하우스는 네. 서독 그 아직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 위대했었던 영화 작가 적어도 벤더스보다는 훨씬 천재였었던 벤더스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었었던 위대한 작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와 함께 네. 데뷔한 촬영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촬영 감독을 지망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사진작가 출신인데요. 사진작가 중에서도 특히 연극 촬영 그 사진작가였었습니다. 네. 브리트 연극을 올린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아주 예각적인 화면을 보여준 것을 들여다보고 파스빈더는 그 솜씨로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4년 에피 브리스트, 78년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으로 당대 제1의 이른바 촬영기사의 브레이트라고 불리우는 평가를 예. 받으며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스빈더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에게 헐리우드로부터의 제안이 왔습니다. 그의 솜씨를 높이 평가한 것은 헐리우드 인디 감독의 시인이라고까지도 불리우는 글렌겔리 글렌 로즈를 찍었었던 제임스 폴리였었습니다. 제임스 폴리는 그의 데뷔작 레클리스를 미하일 바하우스와 함께 찍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지만 아주 처참한 흥행 실패를 경험한 이 영화 속에서 바하우스는 새로운 10대들의 모습을 비판적인 화면 속에서 일정한 거리 뒤로 물러나 흥분 없는 바이크족들의 삶을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영화를 찍는 감독들 중에서 가장 좌파 감독이라고 불리울 존 세일즈가 그의 솜씨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 비디오가 나왔는데요. 베이비 이스 유를 찍게 됩니다. 비디오 제목은 베이비 유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네. 고등학교 시절 그야말로 우등생만 계속하고 있는 한 여학생과 매일매일 꼴찌를 전전하며 학교 온 것이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뒷골목을 전전하던 한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학생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신문 기자가 됩니다. 소년은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다가 호텔 벨보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찍겠지만 존 세일즈는 그런 따분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는 베트남전이 격화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네.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나게 됩니다. 존 세일즈는 이 영화 속에서 그 문제 많은 지식인 계급, 그 잘난 체 하는 지배 계급, 언제나 전쟁에선 빠져나가면서 전쟁은 반대한다라고 입술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용서 없이 비판하면서 네. 여기에 어울리는 촬영 기사는 미국 촬영 기사가 아니라 서독에서 온 바로 그 미하일 바하우스라고 생각하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인 화면을 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어떤 화면인가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네. 화면 중간중간에 마치 베트남전에서 날라온 그런 그 도큐 사진을, 그러니까 미하일 바하우스가 원래 사진작가 출신이었던 네. 것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화면 속에서 로맨스를 담아냅니다. 그 로맨스에 담겨진 것은 미국에서 지구 정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바탕으로 그것을 토대로 무기 산업을 번창시켜 월스트리트의 주가를 올려놓고 그리고 낭만을 즐기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공격적인 화면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베트남전을 지켜봐왔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가슴 아픈 코미디처럼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시종일관 코미디의 장르로 이끌고 가고 있지만 네. 그러나 존 세일즈와 미하일 바하우스가 만들어내는 화면은 바로 역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화면들이기도 합니다. 그 후 미하일 바하우스는 마틴 스콜시즈와 함께 마틴 스콜시즈에게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일과 후 그리고 네. 당구장을 당구대를 마치 전쟁터처럼 그려낸 컬러 오브 모니를 찍게 됩니다. 네. 컬러 오브 모니의 가장 앞권인 화면은 네. 폴 뉴만이 마지막으로 당구대에서 큐를 만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은 당구대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전 속도가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이 한 장면으로 미하일 바하우스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재능 있으며 가장 점칠 수 없는 촬영 감독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크로버스의 전설적인 베이커 형제에서는 네,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네. 행로라고 비디오 네, 제목이 맞습니다. 나왔죠. 재즈 음악의 그 느린 리듬과 함께 마치 탭댄스를 추는 것처럼 네. 카메라는 홀린 듯이 방황합니다. 네, 그리고 90년 마틴 스코세지의 좋은 친구들에서 여지없이 그의 솜씨를 보여주었고, 아마도 90년대에 가장 위대한 촬영기사가 있다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미하일 바라우스는 반드시 손꼽혀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이들과 함께 차세대 촬영감독으로 제가 아마 지난주에 꼭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촬영감독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두 명의 촬영기사를 여러분들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로버트 제메키스의 나일의 모험으로 헐리우드에 데뷔한 네덜란드 출신 촬영감독입니다. 네. 이 사람은 폴 바호벤과 함께 날라온 셈인데요. 그 후 이 영화를 보고 정신없이 웃고 난 GAG 사단에서는 네. 그와 함께 골치 아픈 형제를 찍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얀드봉이라는 촬영기사의 진짜 솜씨는 이런 코미디가 아니라 액션 영화였었습니다. 액션으로서의 얀드봉의 솜씨를 주목한 존 맥티어너는 다이하드와 붉은 시월을 동시에 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레니 할린의 다이하드 2도 얀드봉의 솜씨입니다. 조엘 슈마허는 플랫 라이너즈에서 얀드봉의 솜씨를 빌려서 저승세계와 이승세계를 계속 예. 오갑니다. 일본까지 날아가서 사무라이 마피아들과 한판 싸우는 리들리 스콧의 블랙 레인의 네. 그 놀라운 화면도 얀드봉의 솜씨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리차드 도노의 리설 웨스턴 3편도 얀드봉의 솜씨이고 원초적 본능의 그 끈적거리면서도 달려가는 화면도 역시 얀드봉의 솜씨입니다. 얀드봉과 함께 한판 승부하리라는 또 한 명의 촬영기사는 딘 세밀러입니다. 딘 세밀러요. 이 친구는 제가 그 제목만 일러드리겠으니 네. 한번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 2편이 이 친구의 솜씨이고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을 존지 아빌드센의 파워 오브 완 그리고 존 맥티어넌의 라스트 액션 히어로가 모두 딘 세밀러의 솜씨입니다. 호주에서 온 딘 세밀러는 헐리우드를 조지 밀러보다도 더 무서운 솜씨로 정복한 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 시간을 들으신 애청자분들이라면 아 이제는 영화가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카메라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참 정성희 씨. 네. 많은 사람들이요 트윈픽스 좀 언제 해줄 거냐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 무시무시한 얘기는 추석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Always 중에서 J.D. 사우더의 Smoke Gets in Your Eyes를 끝으로 저와 홍동식 PD 그리고 정성희 씨 함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oday, my love is now. Laughing friends derive tears I cannot hide.